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전국 체육대회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전이 한창입니다. 빛고울 모든 경기장에 전국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3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LG와 OB의 준 플레이오프가 열렸던 어느 하루, 잠실 야구장에서는 50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관중의 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게임의 재미 때문일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정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대전의 미영 씨의 생일을 축하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Doors 중에서 Doors의 Love Streets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명기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는데 정명기 씨는 다리 좀 어떠세요?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서초구 방배삼동의 강민수 학생이 친구 선영이의 생일 축하해 오셨습니다. 10월 9일은 지수, 10월 8일은 현종과 은경이의 생일이었는데 조금 늦게 엽서를 보내셨네요. 서초구 서초 4동의 3익 아파트에서 강윤정 씨는 친구 우인이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엽서 와 있고요. 또 이대원 씨, 이번 생일을 홀로 맞으려니까 아주 쓸쓸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제가 있잖아요. 특히 10월 13일, 이날은 제게도 유난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성근 씨, 오늘 찐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주민등록증 말씀하시는데 이 주민등록증이 나온 의미가 각별하시네요. 즉, 성인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는데 어쩜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주민등록증을 받은 순간 아, 이제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이 시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승기 씨는 박성근 씨가 증이 나왔다고 하니까 난 증이 무지 많다 부럽지 하면서 주민증, 학생증, 면허증, 병역증 거기에 최근에는 무단 횡단해서 벌금 5천 원을 낸 영수증까지도 있다고 하셨네요. 자, 다음 곡은 하이텔의 이석범 씨가 신청하신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스타쉽의 노래죠. 영화 마네킹 중에서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이 곡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듣고 싶다고 누군가 그랬는데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 한복판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연주로 들어도 그렇고요. 노래로도 그렇네요. 3시간 45분 동안 펼쳐지는 장대한 얘기만큼이나 이 배경음악 역시 감동적이었던 영화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아마폴라. 나나무스크리였습니다. 참된 사랑의 아픔을 겪고 계신다는 정진욱 씨, 그리고 요즘 많이 우울하다고 하신 이재한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경제 공황과 금주법이 지배하던 1920년대 뉴욕입니다. 다섯 명의 소년이 어려서부터 범죄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중에는 누들스라는 소년도 있죠. 영화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주인공 누들스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젊은 날의 사랑, 범죄,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면서 진전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마저 빼앗겨버린 중년의 누들스. 어느 날 그 친구 앞에 불쑥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얼핏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에 그가 품고 있던 회한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백마디 말보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감정 모두를 담아내던 누들스. 그것은 후에 로버트 드니로식의 연기라고 불리워질 만큼 내면 연기로서는 정수에 가까운 것이었죠. 당시 로버트 드니로는 이 영화에서 보여준 뛰어난 연기 말고도 또 다른 사건으로 매스컴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것은 이탈리아 여배우 스테파니아 산드렐리와 촬영 도중에 벌인 로맨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버트 드니로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이 로버트 드니로를 우리가 멜러 영화에서 만나기는 아주 힘들지요. 멜러물이 아닌 영화에서도 그의 사랑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짝사랑으로 끝나는 택시 드라이버, 아내에게 버림받는 레이징불,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기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또 동생에게 아내를 빼앗긴 미션. 또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1900년. 여기서 로버트 드니로는 삼촌의 애인 도미니크 산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지만 그의 사랑은 처절하게 끝나버리죠.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알프레도, 그리고 제라르드 바르디우가 연기한 올모. 영화 1900년 중에서 올모와 알프레도 들어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입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1900년 중에서 올모와 알프레도였습니다. 가십거리를 찾는 데 혈안이 된 헐리우드 기자들에게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는 언제나 까다로운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낙 인터뷰 그 자체를 기피하는 데다가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드니로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것도 없고 소문 또한 별로 흔치 않습니다. 다만 흑인 여성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얘기만큼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드니로의 오랜 연인이었던 다이안 어보트는 흑인 여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극장표를 팔던 매표소 직원 기억나시죠? 아, 바로 그녀가 다이안 어버트입니다. 그녀와는 76년에 결혼했는데요. 둘 사이에는 아들 라파엘로가 있죠. 그런데 6년 후인 82년에는 헬레나 스프링스라는 24살 먹은 흑인 여가수가 또 드니로의 아이를 낳아서 당시에 충격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드니로는 기자들의 인터뷰를 늘 거절하는 통에 은둔주의자라고까지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헐리우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뉴욕에다가 은신처를 두고 있다고 하죠. 배우인 그가 헐리우드를 싫어하는 까닭은 이른바 팔리는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줄곧 거부해온 그의 연기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에 대한 철칙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가 확실히 만족스러울 때만 출연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작품 선택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의 재정 상태는 자신의 명예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검소하고 또 평범한 중산층의 생활을 즐긴다고 하죠. 평소에 뉴욕 거리를 쏘다녀도 워낙 그 차림새가 수수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아마 영화에서 그가 즐겨 표현해내는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를 모르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한 식당 종업원 스탠리로 등장했던 영화죠. 제인 폰다와 공연을 하고 아주 드물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 영화입니다. 스탠리와 아이리스 중에서 메인 테마로 쓰인 곡 스탠리와 아이리스 듣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죠. 아주 사려 깊고 그리고 깊이 있는 문맹자로 로버트 니로가 나온 영화 스탠리와 아이리스 중에서 메인 테마 스탠리와 아이리스였습니다. 이 두 중년 남녀의 소박한 사랑을 통해서 스탠리와 아이리스는 삶의 의미를 아주 잔잔하게 전해줬는데요. 마치 밀물이 천천히 밀려오듯이 그렇게 가슴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70년대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태어난 배우입니다. 데뷔 당시에는 알파치노나 더스틴 호프만 같은 타입의 연기자 이렇게 평가됐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을 모두 수상했지만 그에게는 슈퍼스타다운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꼭 필요한 역이라면 출연을 서슴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죠. 또 그것은 연기자로서 그토록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조그만 역이라도 일단 드니로가 출연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상대역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장면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연기는 늘 상대방을 압도하니까요. 엔젤아트에서의 악마요, 분노의 영류에서의 화재 감식반원, 또 여인의 음모, 브라질에서의 신비한 수선공역 이런 것들은 모두 드니로다운 선택이었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이재희씨, 친구 용상이, 또 정현씨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백드래프트, 분노의 역류 중에서 Set Me In Motion, Bruce Hornsby and the Range입니다. Backdraft, 분노의 역류 중에서 Bruce Hornsby and the Range가 노래하고 연주한 Submotion이었습니다. 이 슈퍼스타 로버트 드니로는 경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뒷골목 구석구석을 쏘다닙니다. 바로 변장술 때문이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로버트 드니로와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드 팔마 감독은 출연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무명이었던 드니로도 이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드니로는 연기해야 할 대본을 살짝 본 뒤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서는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 뒤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오디션을 받겠다고 즉흥 연기를 펼칩니다. 드 팔마 감독은 한참 후에야 알아차립니다. 먼저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과 나중에 들어와서 즉흥 연기를 펼친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되는 배우. 그래서 드니로가 연기하는 악역은 드니로 자체가 진짜 악인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굵은 금목걸이에 금팔찌, 완전히 뒤로 빗어넘긴 올백머리에 야비한 웃음. 케이프피어에서의 드니로는 말 그대로 악마의 이미지였죠. 특히 마지막 장면, 그 물에 빠진 그가 방언을 하던 모습은 드니로에 대한 애정마저도 달아나게 했을 정도죠. 맥스, 드니로가 연기한 이 맥스의 테마 한번 들어볼까요? 택시 드라이버에서 마틴 스콜세지와 호흡을 맞췄던 버나드 허만이 역시 케이프 피어에서도 음악을 맡았는데요. 맥스의 테마입니다. 음악이 아주 음산하죠. 옛날에 제가 순수 청취자의 입장이었을 때는 이런 음악이 밤에 들리면 라디오를 꺼버렸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케이프 여진이에서 맥스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체중을 20kg 넘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고무풍선. 시나리오나 감독만큼 상대 배역 역시 까다롭게 고르는 변신의 천재. 그리고 일에는 광적으로 매달리는 천부적인 연기자. 이 밖에도 로버트 드니로를 수식하는 말은 그가 맡은 다양한 역할만큼 많고 또 화려합니다. 친구를 찾으러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참전병에서부터 긴 손톱으로 삶은 계란의 껍질을 벗기던 악마의 대리인,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의 일을 하는 종업원, 식물인간에서 소생하는 환자, 복수를 꿈꾸는 포악한 전과자, 메카시즘 열풍 속에서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의지의 영화감독. 이런 수많은 역에 이르기까지 연기하는 그 역마다 결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 그래서 또 다른 변신이 기다려지는 배우입니다. 한때 영화 강대 사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 하면 의뢰 이 로버트 드니로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는 분명 70년대 미국 영화계가 내놓은 최고의 연기자입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 같고요. 드니로가 내놓은 최신작이 있죠. This Boy's Life.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한 여자가 무능하고 터무니없는 생활관을 지닌 한 남자와 재혼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남자는 자신의 새 아내와 그 아들을 학대합니다. 드니로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상대역은 엘렌 바킨이라고 하는데요. 자, This Boy's Life 중에서 듣습니다. 삽입곡 네킹콜의 노래입니다. Smile.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Light up your face with gladness.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영화 This Boy's Life에 삽입된 네킹콜의 노래 Smile이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흐뭇한 영화, 하지만 눈물이 있는 아주 깨끗한 영화 한 편이 있죠. 대만 영화인데요. 하이텔의 전지현 씨가 친구 서경화 씨와 보면서 울었다는 영화, 그리고 조광현 씨와 윤진 씨가 신청해 주신 영화, 또 박선경 씨가 시네마의 기형, 미현, 범상, 그리고 새로 만난 까망악마 김보현님과 듣고 싶다고 하신 영화,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 띄워주고 싶다는 영화입니다. 영화 로빙 화의 메인 타이틀, 필름에서 직접 떴는데요. 음질이 어떤지 글쎄요, 좀 걱정되네요. 들어보시죠. 星星会唱歌 想家的夜晚 他就这样和我一唱一和 我知道 午后的清风会唱歌 童年的蝉声 他总是跟风 一唱一和 当手中握住繁华心情却变得荒芜才发现世上一切都会变过当青春剩下日记无私就要变成白发不变的只有那首歌 在心中来回的唱在买了以后就把它拿到市场上去啊天上的眼睛眨呀眨妈妈的心呀如银花家乡的茶园开满花 妈妈的心肝在天涯，炎炎想起妈妈的话，闪闪的泪光，有银花，啊，闪闪的泪光，有银花。 하이텔 이지영 씨의 친구분 제이 씨는 중국에 계셔서 아마 이 노래는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대만 영화죠. 로빙 화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임재환 씨 마지막 인사를 하셨는데요. 아유 그동안 여러 사연들 아주 많은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저는 유효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번에 출품된 영화죠. 키엘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블루입니다. 이것이 원래 앞으로도 그 세 가지 색 빨강 하양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블루에는 줄리엣 비노 씨가 주연을 맡았죠. 아, 이 세 가지 색 블루는 새 영화 시간에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중에서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Yeah. bistegi, banda bistegi, banda elpisi, banda ipomeni, iagapi.